팝스 뉴스. 2021년 상반기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공고의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2016년 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 전력 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30팀에게는 가공된 전력, 발전 데이터 샘플이 제공되며 타 공공, 민간 데이터의 융합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상을 하게 되면 상금 및 한국전력 ICT 분야 정규직 채용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동서발전 최하명 인턴 채용 시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에서 대표 및 통역사를 모집합니다. 제45차 HIMUN 총회는 8월 2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됩니다. 모집기간은 5월 5일까지며 대표 신청자는 모든 국가 및 언어에, 통역사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6개 국어에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 캠퍼스 무선 인터넷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선 컨트롤러 안정화 패치 작업으로 한양 무선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작업 일시는 5월 2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서울 캠퍼스 한양 무선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은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서비스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체제가 3주 더 연장됩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6%까지 올랐지만 신규 확진자가 연신 600명에서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특히 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많고 어버이날을 기념해 가족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일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 방역 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같이 40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인도에서 교민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도 내 교민 확진자는 110여 명. 하지만 이미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주재원 가족들에게 일제히 귀국을 권고하고 있지만 항공편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항공업계는 교민 귀국 지원을 위해 다음 달에 부정기편을 5회 운항하기로 했고 정부 역시 추가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탈북단체가 처음으로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에서 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아 지폐 등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오늘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밝혀진 대북전단 사례입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군 훈련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자가격리 중이라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에게 하루에 500ml 생수 한 병만을 제공하고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며 심지어는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시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군 훈련소가 군 인화 교육을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